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.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. Oh, rewind. 돌이킬수록 더 미안.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. 여기 봐 예쁘게 피었으니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.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.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. 세월 여길 봐 행복만 남았으니